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디코더. 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그 수수께끼를 푸는 그 비밀의 말씀이 저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매직 월드, 이 표현을 저는 인생 디코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로 나눴는데 그대로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비밀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비밀이 뭐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과 현실, 하나님의 진리와 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웁니다. 그 결과는 항상 저 포도는 시다가 돼요. 중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뭘 기대할까요? 숙제가 많고 공부하기가 힘들다예요.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만 누구나 되지는 않는다입니다. 틀렸습니까? 맞죠? 대부분 그렇죠. 누구나 공부 잘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빛나는 길들이 열리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비밀. 비밀은 그런 거 아니에요.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생각지 않은 불행이나 생각지 않은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 이 음험한 비밀이에요. 뭐 교황청의 지하도 뭐 이런 거 비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의미에서의 비밀이란 내가 유발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도 짜잔 나타나는 거, 이런 거 비밀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런 비밀. 성경에는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된 세상을 한번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다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 설계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지순한 성격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흑암이 있는 곳에서 빛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다시 얼터너티브를 찾습니다. 그 대안에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비상식으로 나갑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는데, 갈대아우르는 문명의 발상지였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훨씬 더 척박한 곳으로 떠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비밀이라고 말할 때 그는 그렇게 뜻을 세웠기 때문이다,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야 그는 멋진 곳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가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 라면 그건 비밀이 아니라 이건 그 사람이 뛰어난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래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 것은 그는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적과 롯과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초지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갈라서게 됐는데 소할 땅 기름진 목초지 좋은 곳으로 적과 롯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광야 같은 곳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좋아서?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대단한 성인이어서? 아니요. 성경에 나온 사람은 우리에게 성인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내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신분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랬을까? 그에게 비밀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비밀인가? 좀 놔두고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 요셉은 이복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17세의 나이에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역시 20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아이가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데 그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생각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에 강원도 홍성에서 전학원회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은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굉장히 놀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걔만 보면 홍성 이렇게 하면 감자 그럼 이렇게 오고 감자바위라고 제가 되게 떨는데 걔가 성격이 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말도 약간 더듬었는데 아이 또 왜 그래? 그런데 그래도 제가 그럴수록 이렇게 놀려먹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는 친해졌어요. 제가 성격이 또 좋으니까. 저는 감자도 좋아하고요. 강원도도 사랑합니다. 평창 돌계올림픽 화이팅. 그때 그냥 잠깐 아주 잠깐 그랬는데 이렇게 또 나가면 잊어버려 제가. 근데 요셉이 얼마나 거기에서 수모를 당했을까 하는 거는요 얘기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가 억울하게 팔려왔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줄 알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길은 없어요. 빠삐용이 섬에서 탈출할 수는 있어도 요셉은 탈출이 안 된다고요. 쇼생크에서 탈출하는 일이 있었어도 그 노예가 거기서 탈출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정치고 운명이 끝난 거예요. 제가 요셉 같으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말도 잘 안 통해. 그리고 무시무시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항상 최하의 일들 뭐 시체를 치운다든지 뭐 화장실 뭐 치운다든지 그러다 뭐 빠질 수도 있고 말이에요. 빨래도 아주 최악의 빨래들만 한다든지 그런 일들. 그리고 뭐가 잘못한 일 있으면 걔에게 덤태기를 씌운다든지 밥을 굶긴다든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노예 사회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나를 방어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무서운 척, 아니 이렇게 사나운 척한다. 뭐 그거 안 통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부를 잘한다. 그것도 비굴해 보일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런 얘기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근거 없는 이야기. 네? 그가 뭐 어떻게 착하게 굴길래 그랬을 리가 없어.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볼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가 과거에 사로잡히고 분노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르쌍티망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해서 있었다면 예. 그는 거기에서 피해자이고 그리고 거기서 결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을 텐데 어느 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예. 화장실 치우는데 그가 치우니까 잘 치워져요? 예. 시체를 치우고 엄청난 빨래를 해대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왠지 걔 옆에 누가 몇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가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잘 돼요. 예? 여러분 그러죠? 뭐 작업 나눠서 하는데도 예,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이런 사람 옆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말은 많이 하는데 별로고 예, 저쪽에서 그냥 굼실굼실 몇 사람이 모였는데 일이 잘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쪽에 가서 일하고 싶어해. 그런 거 있죠? 요셉의 경우 그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 요셉에게 열쇠를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사람들이 이미지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어? 제가 하는 일은 잘 돼. 요셉이 디즈니랜드 영화처럼 가면서 이렇게 슉슉 하면 나중에는 막 짜라랑 짜라랑 되는 거예요. 막 윤기가 쫙 나고 그 다음에 들의 곡식과 밭의 채소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열쇠가 요셉의 손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촤악 해가지고 예? 찰랑찰랑 예, 그가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었다.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을 거다? 아니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비밀이.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때 나눈 인물들 중에서 예, 그 위대한 선교의 길을 열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허드슨 테일러는 의사이면서 중국 선교의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가려고 하면서 그가 정한 원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급을 부탁하기로 기도를 통해서 부탁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내립니다. 그런 소원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월급을 주거든요. 근데 그 원장이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 주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월급날이 되면 나한테 네가 얘기를 하렴 그러면 내가 안 잊어버리고 줄게.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거를 요청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돈이 필요 없느냐? 필요해요. 등록금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월급날이 가까우면 얘기는 안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장이 까먹기도 하고 까먹으면 먼 길을 걸어서 가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그 대신에 그는 그 돈을 받으면은 부두 근처에서 살면서 빈민들을 심방하고 그들에 가서 환자들을 진료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다시 자기가 가진 돈을 풀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무슨 죽이죠? 예, 죽을 사서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에게 공급되는 것을 그는 체험으로 갖기 시작합니다. 정말 바보 같죠? 예. 그러나 이것이 그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중국 선교지로 떠나면서 영국의 중국 선교회가 결성이 돼서 후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그걸 거절합니다. 왜요? 당연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거절해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비밀 때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 안에 확신과 비밀을 가지고 그는 거절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네? 주겠다는 돈 받아가서 좋은 일을 하거나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겠다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1936년까지의 중국의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공급을 삼고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간 사람이 1300명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중국을 복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예? 자, 돈 놓고 돈 먹고 그거는 어디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주고 없으니까 안 주고 그건 어디서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비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요셉에게 비밀은 뭐였을까요? 잘 된다, 형통하다 라는 형통의 개념이 그에게는 다른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요셉에게는 형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도 겁 없고,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 없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진짜로 전쟁 때에, 어려울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모함을 받고 함정에 빠질 때, 일생 동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비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나 무슨 플라시보 효과나 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해질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형통하게 되고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 아브라함은 왜 거꾸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롯에게 좋은 길을 양보했을까요? 뱃속이 좋아서요? 어? 뭐 띵호와 낙호와 뭐 뭐든지 다 좋아. 어? 예. 뭐 네가 가면 뭐 나도 가는 거고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가다가 저 그런 거지. 그거 아니고요. 그의 안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그의 안에는 다른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예? 눈에 보이는 선택 이전에 내 안에서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런데 그 선택은 내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마치 흙과 백의 선택과 같아서, 마치 생문과 사문의 그 선택과 같아서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얘기를 하면서 그는 갇혀 있습니다. 착고에 채워 있고요. 그리고 그는 아마도 소환돼서 죽음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선택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그 선택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라는 비밀을 가졌다는 것.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그 확신을 가졌다는 것. 그런데 그게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 세 번째는 내 안에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선택지, 진정한 생명의 길인가 아닌가에 대한 선택지가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활당 물이 보이고 풀밭이 보이는 그게 자기에게 선택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갈대아 우르 그 문명의 발상지가 그에게 선택지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안에서는 다른 선택의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대인 남자와 로마 여자가 같이 만나서 정말 기이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내려온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그들은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고, 예수님도 믿었고 그리고 가정도 이루었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자기 사업도 터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그가 바울을 만나고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그들의 가슴이 뛰고 그들은 다시 생을 정리하고 복음의 길에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들에게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요. 무슨 비밀인가? 목적과 수단이 새롭게 재정의되는 그런 비밀이 그들에게 생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그들 안에 목적과 수단의 정의가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알지 못했는데 주님 만나고 내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돈을 버는 것은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수단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났는가? 우리는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합니다.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은하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중심이 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비밀의 정체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었을 때는 어둡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면서 그들에게는 다른 비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 닮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건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학교 다니면 숙제해야 된다. 숙제 안 하면 혼난다. 그래서 나는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건 그냥 부담이라 그럽니다. 부담. 근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고 더 강한 믿음을 주사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세요.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나가면서 다 까먹고 그리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건 아무런 비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어느 날 우리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 전날 저녁에 기독교 비판하는 막 씹는 얘기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내 말이 무색하게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내 마음이 어디선가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인정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같은 말이에요. 결국 나의 주님이 내 안에서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니까 그 다음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버려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이 과학과 천문지식 모든 것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부터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안에서 생겨나고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 안에 다른 선택지가 생겨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옛날에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안에는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구별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이 나에게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 그때부터 너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겠구나가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 디코더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In Christ, enter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서 중심이 바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242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이니까, 내 자아니까, 나는 이래요, 저는요, 아우 좀 비오는 날을 꿀꿀한 날은요 뭐 이래요, 저는요, 사람들 있는 데 가면요 어때요, 그게 여러분에 대한 소개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30가지만 찾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 1, 2부에서 읽으셨던 분도 다시 한번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머무시는 집입니다. 나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합니다. 나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케 하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비밀 덩어리 한번.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다른 일기를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선택과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살 겁니다. 돈키호테가 아니고 광신자가 아니고 비상식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비단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나갈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읽고 창세기 39장을 읽고 그리고 시편 23편을 읽고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써갈 겁니다. 그 인생 디코더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이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다른 선택지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지를 주십시오. 내게 다른 형통의 기준을 주십시오. 내게 목적과 수단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준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내가 기뻐하고 확신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예배하는 기쁨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하십니다. 오직 주님께 의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이냐 저곳이냐의 선택도 우리의 생활의 기업도 하나님의 성전도 아버지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이었던 것들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수단이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비밀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비밀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